지금 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. 그 깊은 바다 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. 눈앞에 떠오르는 친구의 모습,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요.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,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. 정이라 우겨 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가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 그 누가 있겠소. 눈앞에 떠오는 친구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요.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,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.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.